경제 투데이. 안녕하십니까. 경제투데이 아나운서 원석현입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마다 경제 행복지수를 조사해봤는데요. 2012년 하반기 이후 가장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 불안과 가계비 증가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나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나마 행복한 직업군은 공무원, 반면 가장 불행한 직업군은 경기 상황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온 힘을 쏟을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자산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요. 절세 강자 시간엔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는 안심 상속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로운 경제의 길잡이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네, 먼저 오늘 주식시장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마감됐나요? 예,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는 13.6포인트 하락한 2040선으로, 코스닥도 22.3포인트 하락한 729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랬습니다. 중국 시장의 우려감과 함께 국내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의 차익 매물이 커지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 막판 그 미국 시장은 주말 동안 그리스의 국민 투표에서 구제금융안이 부결된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예. 여기에서 그 서비스업 지표 등의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이 국제 유가 급락으로 에너지 관련주가 하락하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장 초반의 급락세를 만회하면서 그리스 위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이성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왔고요. 다우지수는 0.26% 하락으로, 나스닥은 0.3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전일 그리스 이슈로 해외 시장 대비 낙폭이 심했다는 반응 속에서 장 초반 반등과 함께 2065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했지만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중국 시장의 흐름과 어제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채 이틀째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에는 반등세로 출발했지만 시장을 주도했던 화장품, 제약, 바이오 업종 쪽에서 매물이 커지면서 기관의 매물 압박과 함께 어제보다 더 큰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해외 시장 쪽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1.3% 상승으로 23,376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도 하락하면서 1.3% 하락한 3,727선,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 상승한 1,130원 2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틀째 다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시장 수급과 업종별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차익 매물이 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인 모습과 함께 기관도 1,480억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예. 개인만이 2,490억의 매수세로 대응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들이 105억 원의 매도세, 기관이 118억 원의 매도세를 보인 반면에 개인의 126억의 매수세로 대응을 한 하루였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게 되면 통신, 보험,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의약품, 화학, 유통업종 쪽에서 약세로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밖에 네. 특징주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2-4분기 상반기에서 잠정 실적 발표를 발표했는데 네.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6조 9천억대로 발표하면서 증권사 쪽에서는 한 7조대는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그보다는 좀 덜 나왔던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부문 쪽은 선전을 했다라는 평가지만은 기대를 모았던 갤럭시 S6의 판매가 덜 팔렸고 그리고 예. 중저가 스마트폰도 예상보다 빠른 위축세를 보여서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는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오히려 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약주가 낙폭을 키웠던 하루였는데요. 올해 초부터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신약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인구 노령화 구조로 중장기적인 성장세에 무게를 두면서 가파르게 올라왔던 제약, 바이오두가 기관의 차익매물과 함께 낙폭이 확대됐던 하루였고요. 네. 특히 한미약품, 녹십자, LG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의 낙폭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이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어제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7%대 이상 많이 떨어졌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료비 절감 수혜 소식으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자,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대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그리스 관련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예, 주식시장을 제외하고 환율, 채권 시장에는 그런 큰 동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대외 약세는 소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예. 예, 무엇보다 이제 오늘 삼성전자의 2사분기 실적 발표를 필두로 국내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이제 하나씩 공개가 될 예정인데 네. 지금 관전 포인트는 이제 실적 대비 먼저 상승했던 업종과 종목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성장성의 무게를 두고 많이 오른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봤을 때 비중을 줄이는 대응과 함께 실적을 잣대로 하반기에 선전할 수 있는 업종을 확인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에 관심을 가져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의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4시 10분에 방송되고 다음날 새벽 1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네, 그리스 국민 투표 이후 유로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러보다 높은 가치를 유지해온 유로화가 13년 만에 달러보다 싸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로화에 대한 전망과 또 이것이 자산시장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NH 농협선물 이진우 리서치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에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일요일 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월요일 새벽 이렇게 나타나면서 네. 사실상 뭐 전 세계에서 시차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열리는 시장이 뉴질랜드 시장 그리고 호주 시드니 시장입니다. 아. 거기서 이제 일단은 뭐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내 지금 안정을 찾았고 생각보다는 외환시장은 의외로 좀 조용한 편입니다.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네. 지금 워낙에 이제 뭐 그리스 사태를 비롯해서 중국 증시의 급락 그리고 미국의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이 삼각파도에 비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대형 악재가 이렇게 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네. 환율로 인한 어떤 혼란상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한 세계적 중앙은행들의 공조 개입 가능성이 이렇게 의심되고요. 네. 또 뭐 다른 게 본다면은 이미 시장이 이 유로화 약세에 충분히 이렇게 좀 베팅한 그런 포지션 구축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 보니까 사실상 네. 더 내릴 만한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뭐 못 내리기도 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생각보다는 환율이 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충분히 네. 예상 반영됐다 이런 내 말씀이시죠? 네, 뭐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자, 일단 그리스 사태가 유로화의 하락을 이끈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네, 지금 이 추세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글쎄요, 이게 작년 5월만 하더라도 네. 유로당 1.40달러 정도의 유로화의 달러 대비 강세였습니다. 네네. 한 1달러 40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유로화 가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지난 3월 중순만 하더라도 1유로당 1.0450달러. 뭐 절하율로 따지자면은 한 25% 남짓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특히 작년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부터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의 급락 그리고 유로화 약세라는 얘기는 곧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데요. 네. 달러 강세와 유가 급락세 이것이 작년 7월 이후 연초까지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을 갖다가 휩쓸었던 추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현재 뭐 오늘 시세가 1.1025 네. 그래서 지금 1대 1.1 정도에서 현재 다음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빠지기는 많이 빠졌죠 이미.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조금은 이제 올라와 있는 추세인데 조금 이제 예, 회복돼 있는 상황인데 네. 예, 지금 이제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다시 또 이제 시장에서는 뭐 유로와 주가 약세의 전망이 상당히 이렇게 유행을 하고 네. 또 시장 참여자들도 또 그렇게 내다보고는 있습니다만 막상 환율이 그렇게 마음같이 잘 움직여주진 않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뭐 참고로 이제 오늘도 0.15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움직임이 아니고. 네. 예. 이 유로와 같이 하락세가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뭐, 환율은 늘 그렇습니다. 뭐, 유로 뿐만이 아니고, 우리 뭐, 원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나, 엔원 환율 할 것 없이, 우리 경제 주체들이 각각 그 입장에 따라서, 네. 원화 강세, 내지는 원화 약세, 달러 뭐, 아니면 말을 바꿔서 달러 강세, 약세, 이런 부분이,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한데요. 그렇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일단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대유럽 수출에서 아무래도 경쟁력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만큼 이제 유로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산 제품이 유럽에 나갔을 때 좀 더 비싸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반면에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뭐 독일 자동차 같은 거, 독일제 자동차 같은 이런 유럽산 제품들이 한국이 들어오면서 좀 더 싸질 수 있다는 수입가는 싸지겠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뭐,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뭐 대유럽 수출이 한 66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그런 국면인데, 가뜩이나 이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불리한 입장인데, 그렇죠. 유럽 쪽도 이렇게 된다면 불리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 네. 그 대신 또 이렇게 뭐,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듯이, 요즘 유럽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은 좀 돈 쓸만 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유로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지금 뭐 한 1240원 정도, 1유로가 우리 돈으로 한 1240원 근처가 되는데요. 네네. 이거 한때 뭐 2008년 금융위기 있고 했을 때 그 무렵에는 2000원이 육박하던 유로화였다고 생각한다면은. 예. 많이 싸진 편이죠. 예. 그런. 뭐 좋은 면도 있고 이제 나쁜 면도 있지만은 국가의 그렇습니다. 어떤 무역 수지 면에서는 안 좋은 면이 많은 거잖아요. 우리한테.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뭐 달러 대비 1.1025 정도라고 하지만 네. 달러보다 더 하락할 것이다.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전망 이유가 뭘까요? 1999년에 유로화가 출범한 이래 뭐 한 1년 반 남짓 유로화 가치는 떨어지면서 당시 이제 1유로가 0.8227, 한 82센트 미국 달러로 네. 그 정도까지 떨어지는 유로 약세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유로 출범, 유로는 좀 이렇게 실패한 통화인가 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다시 2002년 이후로 미국보다 이제 더 비싸지는 그런 환율이 유지되었고 네.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익숙하시겠습니다만 한 2002년부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추세로 도도하게 진행되었던 그 시절. 네. 그때는 사실상 뭐 1유로당 1.6달러까지도 치솟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특히 해외 IB들이 그런 리포트를 많이 내고 전망을 냅니다만 이제 다시 1:1 소위 말하는 등가 패러티를 향해서 가고 그 아래로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뭐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미국은 돈 찍은 애는 이른바 양적 완화가 이제 중단되었고, 예. 빠르면 금년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까지 나서야 될 판에 그런 예고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예고를 하고 있죠. 사실상 이 부분도 말하는 만큼 될 것인가 하는 좀 의구심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예. 반면에 이제 22의 통화 정책은 현재 유럽 중앙은행발 양적 완화가 진행 중이죠. 매월 600억 유로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사실상 유로화가 네. 이렇게 풀려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유로화 약세, 그리고 그리스 사태를 생각하자면은,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식으로 분모되는 돈, 네네.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사실상, 논리적, 상식적으로는 유로화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더 약세를 가야 한다 하는 전망이, 뭐 사실상 그러한 전망에 토를 달기가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그러면 뭐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더라도 나가지 네. 않고 남더라도 유로화 가치가 다시 상승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리스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리스가 앞으로 무슨 기존의 채권단에 지고 있는 부채를 빚을 갚아 나갈 가능성은 거의 뭐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런저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그리스를 계속해서 유로존에 잔류시키게 된다면은 또 이제 3차 구제금융, 4차 구제금융 뭐 시리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계속 그 이제 질질 끌려가면서 터지기식의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그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는다. 한다고 해서 유로 강세가 되기는 어렵겠다. 네. 오히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좀 더 혼란스러워지면서 유로화는 좀 더 추락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이 사실상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예, 유로화가 일단 이렇게 약해지니까 네. 이제 미국 달러화만 나홀로 강세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이 부담스러워하지 네. 않나요? 예, 그러한 미국이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 도도하게 이루어져 왔던 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 뭐, 스탠스에서도 우리가 확연하게 네.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성명서를 통해서나, FMC 성명서를 통해서나, 뭐, 제니 젤렌 의장의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이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에 좀 부담스럽다. 네. 그리고 더 이상의 달러 강세는 불편하다 하는 그런 심기를 미국은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고요. 심지어,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달러가 너무 강하다면은 또 거기다 금리를 올리면 달러는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면은 금리 인상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어쨌거나 이 뭐 흔히들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말 그리고 네. 연준님 하는 말 데이터 디펜던트 앞으로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 금리를 언제 올리는가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만 네. 사실상 미국의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은 어떻게 보면 달러 디펜던트 달러가 너무 강하면은 금리 인상은 조금 더 늦춰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같은 데서는 네. 이제 유로화 가치 하락을 계속 전망하면서 유로를 네. 팔아라 이런 의견을 예. 내놨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로화에 투자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이런 질문에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같은 이 유수의 대외 기관들이 유로 약세 전망하면서 유로를 팔아라고 권한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유로를 팔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전망이 늘 맞고 또 그렇게 현실화된다면 이거는 전기입니다. 그렇죠. 이 전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는가. 예. 그럴 생각해 보신다면 그래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유로화의 약세에 대한 전망이 네.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다 하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함정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시장이 일방적으로 전망이나 그리고 또 포지션 구축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으면은 그렇게 잘 못 가는 것이 또 시장의 속성이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로가 강세로 갈 것이다. 이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또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네. 네. 자, 뭐 엔화와의 경쟁도 있고 또 뭐 유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가 네. 좀 변수가 많고요. 악재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 유로화 네. 변수에 어떤 대응책을 좀 세워야 될까요? 우리 경제가. 네. 뭐 환율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실상 지난 한 3년 우리 원화가 전 세계 모든 통화에 대해서 뭐 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달러 대비 우리 원화 환율은 뭐 1,050원 정도 때까지 갔던 것이 현재 지금 뭐 한 1,130원을 회복했으니까 네. 그 절대 레벨상 우리 달러가 달러 대비 원화는 어느 정도 환율이 올라오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통화들이 달러에 대해서 너무 약세를 보이면서 이른바 유로 대비 원화, 엔화 대비 원화 같은 이 결정 환율 측면에서 모든 통화에 대해서 우리 원화가 강세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수출로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외환당국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어떤 대외적인 압력 그리고 압박 이런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이 원화 강세의 속도를 갖다가 늦추기 위한 그런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뭐 이론적인 얘기고 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환율에 너무 기댈 수 없는 그런 우리 기업으로서는 계속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네. KBS 1라디오 경제투데이.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중앙일보 고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에도 가계 빚이 급증했다고요? 사실상 8조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네. 이 4월 중 가계대출이 10조 원 넘게 폭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급격히 축소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게요. 네. 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통계상으로만 전달보다 대폭 줄어든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5월 중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가량 순증한 것을 감안하면 이 5월 중 가계대출은 사실상 8조 5천억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예, 예. 이 4월 증가 규모보다 작긴 하지만 5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입니다. 네. 가계비 증가세 역시 뭐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한 것인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 2조 9천억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5천억 원 늘었고요. 여기에다가 주택금융공사의 5조 6천억 원을 더하면 주택담보대출은 5월에만 6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네. 이 누적으로 따지면 5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770조 원에 육박하는 건데요. 이 가계대출은 금융회사들이 가계에 빌려준 자금으로 여기에다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나 보험, 대부업체 등의 대출까지 모두 합한 가계 신용 규모는 이미 네. 1,1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군요. 네. 자,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요? 예,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엘리엇이 낸 주식 매각 금지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네. 예, 지난달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우호관계에 있는 KCC에 넘긴 자사주 899만 주 5.76%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다음 달 17일 주총에서 행사되지 못하게 막아달라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희석했다라는 논리를 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적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이 법원이 합병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주청에서 삼성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네,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일단 연승을 거두면서 한숨 돌린 모습인데 그럼 이제 합병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예. 17일 합병 임시 주총이 남았습니다. 이날 주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삼성과 엘리엇은 각자 우호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네. 삼성물산의 지분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 우호 지분은 KCC 지분 5.96%를 포함해서 19.78%입니다. 네. 이 만약에 오늘 법원이 엘리오스의 손을 들어서 KCC 지분 중 5.76%의 의결권이 사라지면 삼성 측 우호 지분은 14.02%로 낮아질 수 있는 이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을 텐데요. 예. 이 오늘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완승하면서 삼성은 17일 주총의 위임장 대결에서도 한결 유리하게 된 겁니다. 네. 이 현재 엘리엇이 확보한 삼성물산 지분은 7.12%입니다. 이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이 33.6%쯤 되니까 엘리엇을 빼고 나면 26%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네. 여기에 국민연금이 11.6%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이 열흘 동안 양측이 어떻게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합병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복잡하고 치밀한 수싸움이 벌어지겠군요. 자, 좀 가볍고 시원한 얘기로 전환해 볼게요. 더운 여름이라 요즘 빙수 많이 드시던데 이게 칼로리가 만만치 않다고요? 네, 최소 칼로리가 흰쌀밥 한 공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주요 커피 전문점 햄버거, 베이커리에서 시판 중인 대부분의 빙수는 열량이 최소 260kcal 이상으로 200g 기준 흰쌀밥 한 공기보다 높았습니다. 네네. 이 조사 대상 32개 빙수 가운데 열량이 가장 높은 빙수는 커피 전문점 C사의 초코 악마 빙수였는데요. 예, 이름처럼 총 중량이 926g, 열량이 무려 1312kcal에 달했습니다. 흰쌀밥 5공기를 먹는 것에 해당되는 열량입니다.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은 좀 드실 때 그거 좀 신경 쓰고 드셔야겠네요. 예. 네. 예. 자, 오늘 경제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습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네, 최근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미국계 사모펀드 이름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헤르메스 펀드라는 영국계 사모펀드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정밀화학의 지분을 5% 넘게 사들였죠. 이렇게 외국계 펀드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재계에서는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하는데요. 오늘 궁금한 경제 시간엔 기업 인수 합병과 관련한 용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평론가 정철신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아요. 기업 인수합병, M&A 그 용어들이 말이죠. 네. 일단 어떤 용어부터 볼까요? 뭐 가장 익숙하면서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백기사하고 흑기사인데요. 그건 들어봤어요. 그렇죠. 백기사, 흑기사. 예. 대충 이제 느낌도 오죠. 예. 이제 M&A가 일어났을 때 그 살려는 공격하는 기업이 있겠고 이제 네. 인수당하는 피인수 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피인수 기업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백기사라고 하는데 이제 백기사는 엄밀히 말해서 그 기업을 대신 인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사들이는. 그러니까 이런 백기사는 엄밀히 잘 없죠. 큰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큰 돈도 들고 위험도 크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백기사 대신에 백지주라고 이 화이트 스콰이어라는 그러니까 이 지주라는 게 땅주인 그 지주가 아니라 예예. 기사보다는 약간 낮은 이제 하급 오. 기사를 그 기사를 돕는 기사 이걸 예. 지주라고 하는데 지금 백지주란 말이 실은 M&A판에서는 더 많이 쓰이게 된 용어입니다. 그럼 백기사 하면은 그 기업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인수를 해줘야 되니까 부담이 크니까 예. 백지주를 시키는 건데. 그렇죠. 그럼 백지주는 뭐냐. 어느 정도 해주는 건데. 그 백지주는 엄밀히 말해서 적대적 M&A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임시주총이나 주총에 가서 표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백지주는 어느 정도를 도와주냐면은 그런 표대결이 일어났을 때 미리 이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좀 사둬서 지분을 확보하는. 확보한 다음에 주총에 가서 나는 이 합병에 반대합니다. 이 정도까지 일을 해주는 거를 이제 백지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자사주 한 5.9% 정도를 의결권을 살리기 위해서 KCC에다 매각을 했는데요. 아, 그랬죠. 그렇죠. KCC는 갖고 아마 거의 100% 임시주총회 7월 17일에 가서 합병을 이제 찬성을 할 겁니다. 예, 예. 합병을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지분을 얻은 사서 도와주는 정도의 급을 이제 백지주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게 요즘 이제 백지주라고 합니다. 네네. 하고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백기사, 백지주의 반대가 흑기사인데요. 네. 흑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A 할 때 들어가는 그 기업, 그 적대적으로 공격하려는 그 기업을 흑기사라고 하는데 엘리엇 매니지먼트, 엘리엇 거기가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흑기사라고 흑기사예요? 할 수가 있는 거죠. 흑기사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3의 기업이나 뭐 그런 펀드나 세력을 말하는 건데 네. 이것도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제 술자리 같은 데 보면은 막 어쨌든 대신 마셔주는 술을 사람을 흑기사라고도 또 하잖아요. 좋은 사람이죠 술자리에선.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흑기사도 도와주는 거야라고 또 젊은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의 용어에서 절대 아니다. 예, 백기사가 위험한 사람이다 이거죠. 예, 피인수 기업을 도와주는 거. 흑기사는 공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 정도는 이제 백기사, 흑기사 또 네. 백지주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또 많이 헛갈리는 게 실은 그 골든 파라슈트 네. 황금 낙하산 예. 이게 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도 한다는데 네. 설명을 참 못하겠어요. 가장 많이 상식 시험 나오는 게 이 골든 파라슈트 황금 낙하산일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적대적인 M&A, M&A의 방어 기법으로 거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제 황금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해당 기업의 피인수 기업의 최고 경영자 고위 임원진한테 미리 사전 계약을 할 때 거액의 퇴직금 계약을 하거나요. 또 저가에 행사 가능한 스톡 옵션 왕창 준다 뭐 이런 예. 계약 또 중간에 구조조정 당하거나 이 속된 말로 잘리게 되면은 남은 임기 동안의 보너스를 왕창 다 보장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고용 계약에다가 탁 명시해 두게 되는 겁니다. 예예. 그런데 이걸 이제 황급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M&A 방어 수단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적대적 M&A가 일어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흑기사나 이런 펀드들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경영진 임원진을 다 아웃시키고 자기 사람을 넣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야지 자기 뜻대로 운영을 경영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골든 파라슈트 황금 낙하산을 입고 있는 예. 최고 경영자나 임원진이 많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물어줘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비용.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M&A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M&A 방어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걸어놓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르려고 한다면은 그 돈을 다 물어줘야 되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예. 그러니까 아예 M&A도 못한다.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름이 황금 낙하산이냐. 예, 이름도 이게 궁금하고. 처음 나온 게 1961년 미국의 TWA 항공사에서 네. 그 당시 그 기업의 이제 CEO한테 이 고용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유래가 항공사라서. 돼서. 항공사라서. 예. 그래서 항공사. 그래서 낙하산이라는 게 나온 나온 건데 예, 예. 실은 이 금 낙하산 아닙니까? 네. 뿐만이 아니라 은 낙하산 또 주석 낙하산도 있는데요. 실버 파라슈트. 그렇죠. 틴 파라슈트 아, 주석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은 낙하산은 한 중간관리자급. 부장이나 과장들에게도 이렇게 계약을 맺어주고요. 더 강하게 하려면은 이제 틴 파라슈트. 이거는 일반 직원도 같이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까지도 구조조정하려면은 거액의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M&A를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기업 경영에 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걸림돌이. 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럼 왜 이렇게 뭐 황금 낙하산, 은 낙하산, 주석 낙하산까지 막 다 했었냐. 예.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이 M&A에 정말 놀이터? 천국 붐이었습니다. 예. 기업 사냥꾼이라는 게 떼돈을 버는 사람이 뭐 직업 1순위였었고요. 그 당시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프리티 우먼의 1990년에 예. 나온 건데 그게 그 주연 배우 리차드 기어가 바로 기업 사냥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횡행하니까 이런 이제 제도들을 다 둔 거예요. 저마다 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또 두니까 진짜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황금 낙하산은 요즘에는 잘 못하게 또 이렇게 아. 바뀌게 된 게 하나의 풍토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이번 그 삼성물산 공격에 대해서는 국내 세계에서는 그 황금 낙하산보다는 거의 한 목소리로 나오는 얘기가 네. 포이즌 필. 예. 그러니까 이게 독소조항이라는 뜻인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이걸 둬야 된다.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인수를 당할 때 이제 스스로 이게 독약 아닙니까? 독약 포이즌 피를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독약을 꿀꺽 삼키면서 인수하는 기업이 예, 그러니까 인수 당하는 기업이 다음에 스스로 아. 이걸 꿀꺽 삼킬 수 있도록 아. 포이즌 피라고 그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뭐 일종의 자결이라 좀 과격한 표현인데요. 실제적으로 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독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 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약간 뭐 플립 인 뭐 플립 오버 필 플립 인 필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으시면 더 헷갈리니까 네네. 합병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합병이 되면 뭐 새로운 법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새로운 합병 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새로 발행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아예 기업에다가 딱 비치해 두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이 A와 B가 합쳐졌어요. 예. A가 당한 겁니다. 인수기업을.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뭐 C라는 법인이 탄생됐을 때 그 C의 신주가 발행됐을 때 그걸 아주 저가에 A 기업사의 기업에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주식도 더 많이 발행돼야 되고 이 피인수기업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싼 값에 새로 M&A를 통해서 탄생된 합병법인의 주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예. M&A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 스스로 포이즌 필이 있으면은 방어가 된다 해서 국내 재계에서 지금 거의 요구하는 게 딴 건 필요 없고 포이즌 필을 우리도 해달라 해줘라 이렇게 네. 계속 상법상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군요.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업 경영주 입장에서는 황금 낙하산보다 훨씬 더 좋죠.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면 아예 원천적으로 못 끼어드니까요. 그렇죠. M&A 자체를 예. 다 포이즌필 해놓으면.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번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에 그린메일을 보낼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그린메일. 뭐 좋은 의미 같아요. 그렇죠. 그린메일만 하면 좀 좋은 의미 같은데 예. 나쁜 의미입니다. 아, 그래요? 블랙메일이라고 협박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 그린메일이냐면은 이제 이 달러의 색깔의 초록색이다. 그래서 아. 그린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블랙메일 더하기 달러의 색을 뜻하는 그린이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 그렇죠. 돈을 요구하는 협박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아, 하시면 그래요.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뭐 다 막 싸움 M&A 붙고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일종의 번 외에서 네.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내가 봐줄 테니까 이제 기업 사냥꾼이 아, 몇 백억 내놔? 네, 한 두 배 정도의 내 주식을 사둬라든가 아. 얼마를 보상해줘 라든가 이런 편지를 보낸다라고 해서 이제 그린 메일이고 뭐 일부 전문가가 아마도 뭐 주총 지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삼성물산하고 제일 먼저 합병 네. 뭐 엘리어 역시 그린메일을 보는 이렇게 분석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거든요. 저는 꽤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그린메일이라는 것은 협박 편지다. 내 아. 거를 좀 사줘라 따로 많이 비싸게 이런 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 그린메일이 잘 안 써집니다. 왜냐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셔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뭐 일종의 번 외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세금 예. 문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상대방에서 또 소송을 걸게 되면 일종의 협박 뭐 이런 쪽으로 네네.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져서 요즘에 미국의 M&A판에서는 이런 그린메일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궁금한 경제 좀 어려운 M&A 용어들을 쉽게 좀 풀어봤습니다.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라디오와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BS 콩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해 상속이 발생하면 이 상속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참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절세 강좌 시간엔 새로운 서비스 내용과 또 상속 시 부채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김연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편리한 제도가 나온 것 같아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당히 간편해진 거죠, 절차가? 네네, 맞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달 말부터 방금 말씀하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서 뭐 이런 상속 절차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속인들의 수고가 크게 이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기존에는 사실 뭐 이제 갑자기 사망이 발생하면 장례 절차도 그렇지만 이제 뭐 동사무소 가서 사망 신고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네. 상속 재산이나 부채를 전체적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 가서 금융거래와 관련된 조회 서비스를 또 신청하고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또 구청에 지적과에 가야 되고 또 이제 뭐 그때까지 발생한 체납된 세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세무서에 가서 미납된 세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확인을 해야 돼서 참 복잡했었거든요. 서너 군데 들렸어야 됐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한 번에 신청으로 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훨씬 더 이제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 갈 필요 없이 한 네. 번에 신청을 한 군데서 할 수 있다. 예예. 신청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기존에도 이제 사망신고를 하시던 곳에서 사망신고하면서 같이 이제 신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망신고가 이제 통상 고인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시청이나 뭐 구청 혹은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 민원실 이런 데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사망신고에 대한 기한은 이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 달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같이 신청을 하시면 편리하실 거고요. 만약에 이후에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해도 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6개월 이내면은 이 상속세 신고 기한과 동일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기한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 기한이나 안심상속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요 신고 기한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재산이나 부채 내역을 확인하고 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 이런 어떤 준비 기간들을 감안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뭐 조회 서비스는 미리 신청을 하는 게 좋죠. 예.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이 서비스는 행정자치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관들을 이제 연결해서 공동 정보 이용망을 활용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네네. 이게 이제 6월 30일부터 지금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2015년 6월 1일 그러니까 지난달 6월 1일에 사망하신 그 사망 신고건부터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건은 소급이 안 되고요. 예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그 이전에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예. 그래서 상속세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6월 1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일단 통합 서비스 신청 대상은 아니라서 각각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올해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망 사고부터 적용된다 이거죠? 네네. 자, 그럼 이런 통합 신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상속 재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사망에 대해서 상속세에 대한 이제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이 고인의 전체 재산이나 부채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금융재산이나 토지 소유 내역 그리고 자동차 보유 현황과 또 앞서 말씀드린 세금과 관련된 어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유무까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사실 만약에 이제 고인이 금융기관을 여러 군데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 금융재산 어디 어디에 계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파악하기 제일 번거로울 수도 어렵죠, 있잖아요. 어렵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 뭐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이제 카드사까지 이렇게 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다만 지금 예금은 원금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은 이제 가입 여부 정도, 그리고 투자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탁금에 대한 잔고 유무 정도를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상속신고에 필요한 정확한 그 사망 당시의 금융재산 평가액을 확인하시려면 그 부분은 이제 각 금융기관에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간에 따라 뭐 이율에 따라서 많이 액수가 다를 테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제 원금으로만 예, 확인이 되면 예, 그동안에 붙은 이자라든가 상속세 신고는 이제 사망 당일에 어떤 시가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죠. 네. 예. 이런 자료 요청하는 거는 당연히 상속인들만 되는 거겠죠? 예, 상속인과 혹은 이제 상속인이 대리를 맡긴 상속 대리인까지는 신청이 아, 가능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높은 선순위에 있는 뭐 통상 말하면 1순위의 상속인에게 신청 자격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본인 상속인 본인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또 상속인으로서 부터 이제 위임장을 받고 인감증명을 예. 가지고 가야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언제쯤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20일 정도 여유를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토지나 지방세,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이제 7일 이내에 보통 한 일주일 이내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금융거래나 국민연금 또 국세와 관련된 이런 뭐 종합적인 정보는 20일 이내에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속세에 대한 그런 기한들을 좀 고려한다면 여유 있게 좀 신청하고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다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간편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돌아가신 분의 부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상속을 포기하면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든가 채무가 다 포기되는 거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뭐 이렇게 재산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 재산보다 오히려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채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 예,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자산 부채가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사례에서 유의할 점은 이렇게 이제 부채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포기를 할 때 상속인은 물론 그 후순위 상속인들이 함께 다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후순위?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 대법원 판례에서 아버지가 이제 부채만 남기고 사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뭐 당연히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 이제 손자의 경우에는 상속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서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후순위 상속인 직계 비속이 되는 손자에게 예. 이제 부채가 승계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결과가 생긴 거죠. 예. 아니 그럼 그 손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할아버지의 부채를 떠안게 된 거네요? 그렇게 된 결과가 되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다행인 점은 일단은 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상속인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네. 손자의 부모인 이제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에게 그 부채가 상속될 거를 미리 알았으면 당연히 상속 포기를 할 때 같이 손사들까지 했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예.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 시간이 흘렀던 거고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게 손자에게 부채가 승계될 수 있다라는 판결은 나왔지만 네. 그 손자가 상속 포기를 뒤늦게라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인정이 되어서 아, 그래요? 다행히도 부채는 갚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상속 포기는 통상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그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기한은 굉장히 많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이 사안에서는 이제 손자가 본인 상속인이 됐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네. 예, 이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예. 예,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김혜나 위원이었습니다. 자, 경제투데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겠는데요. 아나운서 원석현이었고요. 안녕히 계십시오.